수요일 하면은 늘 비, 빨간 장미, 그리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죠. Wednesday's Child. 영화 베를린의 등불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존 베리가 음악을 맡았고요. 영국의 마이클 앤더슨이 감독을 맡았고요. 조지 시걸, 알렉 기네스, 막스 원 시도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밥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소중한 밥, 밥 먹고 자라는 말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이 담긴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밥을 먹도록 해주신 농민들의 요즘 시름에 가득 빠져 있죠. 축옥스매한,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시름을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위에서들 그 시름을, 밥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것을, 밥 먹고 자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성우 씨, 서울 서대문구 남가재 이동에서 편지를 띄워주셨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장래 희망이 영화 잡지 기자라고요. 영화 잡지 기자가 사내일로서 품을 만한 원대한 야망은 아니지만 원래는 영화 감독이 희망이었는데 재능이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제 성격이거든요. 전 반찬 투정이 심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요리사에게 장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음식 때문에 요리사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용사의 남편처럼 요리사의 남편이 될 뻔했는데 그 영화도 못 찍으시겠네요. 아, 그리고 끔찍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전 죽을 겁니다. 죽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떨어지면 죽을 용기가 생길까요? 사실은 전 살고 싶어요. 그게 삶에 대한 애착인가 봅니다. 살면서 몇 번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또 삶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문수진 씨가 신청하신 곡을 띄워드리면서 여러분이 모두 삶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탐 크루즈가 영화 탑건에서 술집에서 동료와 부르던 노래 있죠? 그 장면에 흐르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이 장면 들으시고요. 오리지널 곡 Lightus Brothers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시죠.

1920년대에 에디스 왈턴이 쓴 고전적인 러브스토리를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지요. 순수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 가운데 메인 타이틀, The Age of Innocence였습니다. 엘마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 올 연말쯤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한다고 하죠. 사랑스럽고 성스럽기까지 한 약혼녀 메이, 그리고 본능적인 아름다움과 마력을 지닌 메이의 사촌 올레스카. 보수적인 19세기의 귀족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 아처는 이 두 여인을 두고 치열한 사랑을 펼치죠. 극도의 순수는 야만성으로 치닫는다. 이 아이러니컬한 명절을 주제화시킨 마틴 스콜세지의 연출력도 놀랍지만요. 비평가들이 더 이상의 저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배역진들의 연기 또한 훌륭합니다. 청년 아처 역, 이 청년은 보수성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두 여인 때문에 갈등하는 역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맡았고요. 아처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결국은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올레스카. 이 역에는 캣츠아이라고 불리우죠. 그 눈빛이 정말 인상적인 미셸 파이퍼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이슬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아처를 괴롭게 하는 약혼녀 메이 역에는 위노나 라이더가 등장하는데요. 얼핏 생각해도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떠오를 만큼 저격은 저격인 것 같습니다. 특히 2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눈동자를 간직하고 있는 위노나 라이더. 그녀는 드라큘라의 코폴라 감독 이후에 작품 운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녀가 처음 만난 헐리우드의 스타 감독은 팀 버튼이었죠. 영화는 국내 TV에서도 방영됐었던 비틀주스였고요. 자, 비틀주스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가 흐르죠. Shake, Shake, Senora 들어보시죠. shake, shake, Sonora. Shake your body line. Work, work, work, Sonora. Work it all the time. Dance, dance, dance, Sonora. Dance it all the time. Work, work, work, Sonora. Work it all the time. Sonora dances calypso. Left to right is the tempo. And when she gets the sensation, she go up in the air, come down in slow motion.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Somebody help me.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Shake, shake, shake, Sonora. Shake your body line. Shake, shake, shake, Sonora. Shake it all the time. Work, work, work, Sonora. 영화 비틀즈 중에서 해리 벨라폰테의 Shake, Shake, Sonora였습니다. 경남 김해의 김재현 씨, 정말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김해에 나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괴성을 질렀다고 하셨는데요. 자, 신청곡 잘 들으셨죠? 비틀주스에서 위노나 라이더. 얼굴은 정말 깜찍하고 예뻤는데요. 겉모습은 참 기괴한 분위기였어요. 검은 옷에 검은 베일. 하지만 속물스러운 부모 밑에서 외롭게 자란 이 소녀는 착한 귀신 부부를 유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위노나 라이더가 풍기는 이런 신비스러움. 팀버튼 감독은 비틀주스에서 아주 잘 잡아냈었어요. 위노나 라이더, 다소 특이한 이 이름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로는 조니 뎁과 함께 공연했던 가위손, 에드워드 시저스가 국내의 첫 개봉작이었죠. 물론 비디오로는 여러 편이 이미 나와 있었지만요. 귀여운 바람둥이, 멀메이즈나 열정의 락앤롤, Great Balls of Fire, 이런 것들이 출시되어 있었습니다만 화제작들은 아니었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늦게 알려진 그녀였지만 헐리우드에서는 데뷔하자마자 단연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위노나 라이더가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그녀 나이 11살 때라고 하네요. 그리어 가슨이 주연한 마빈 르로이 감독의 클래식 영화 랜덤 하베스트, 마음의 행로를 보고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깜찍한 소녀는 2년 뒤인 13살 때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코리 하임, 찰리 신과 공연한 루카스, 그녀의 데뷔작이었죠. 여기서 정말 병아리같이 나왔어요. 솜털이 가득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뒤에는 로브로와 스퀘어 댄스에서 공연했고요. 또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반항아로 히더스에서 나왔죠. 크리스천 슬레이터와 짝이 됐었고요. 또 위노나가 아주 차갑고 냉정한 성격의 소녀로 나왔던 웰컴 홈 록시 카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0대 스타로서 자신의 자리를 넓혀가던 위노나는 1988년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와 데니스 퀘이드가 감독을 맡고 주연까지 한 음악 영화 열정의 락앤롤에 한꺼번에 캐스팅된 것이었죠. 자, 제이리 로이스가 노래를 부르는 Great Balls of Fire, 영화 열정의 락앤롤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You shake my nerves and you rattle my brain. Too much love drives a man insane. You broke my will. What a thrill.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I let you love what I thought of this money. You came along and moved me, honey. I've changed my mind. This love is fine.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Kisses the baby. Feels good. Hold me, baby. Well, love you like I love the shoe. You're fine, so kind. Got to tell this world that you're mine, mine, mine, mine. I chew my nails and then I twiddle my thumb. I'm real on earth, but it sure is fun. Come on, baby. It drives me crazy. the ruckus is great. Balls of fire. Great Balls of Fire. 맨 끝에 제이리 루이스가 제목을 말해줬죠. 영화 열정의 락큰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열정의 락큰롤. 원제는 Great Balls of Fire고요. 이 영화는 특히 라이브 콘서트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왕년의 록스타 제이리 리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위노나가 여기서 맡은 역은요. 제이리 루이스의 6명의 아내 중에서 세 번째 부인 마이라 역이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마이라는 13살 때 제리의 청혼을 받았다고 하죠.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위노나로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역할로 캐스팅된 셈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위노나는 저널리즘과 비평가들에게 무척 후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들의 위노나에게서 특히 높이 산 점은요. 그녀가 아주 다양한 여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죠. 어떨 때는 천사처럼 순결한가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수완 좋고 빈틈도 없는 성숙한 여성다움을 풍기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죠. 한마디로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여러 요소를 모두 다 갖춘 배우. 그 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은 최고의 스타들에게서 모두 발견되는 공통된 점입니다. 위노나의 매력이 가장 살아있는, 가장 잘 살아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유분방한 엄마와는 달리 장차 수녀가 되기를 꿈꾸면서 한여름에도 부츠를 벗지 않으려는 소녀. 이런 역으로 등장해서 엄마 역 쉐어와 아주 멋진 연기 대결을 펼쳤었죠. 귀여운 바람둥이, 머메이즈 중에서 띄어듭니다. 도리스 트로이의 노래예요. Just One Look. 단지 한번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화 멀메이즈에서는요, 위노나 라이더가 정말 그런 역으로 나오죠. 정말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보여줬던 귀여운 바람둥이 멀메이즈 중에서 도리스 트로이의 노래 Just One Look이었습니다. 위노나 라이더는 1971년생인데요. 러시아계 아버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녀의 이름 위노나도 참 독특해요. 그녀가 태어났던 미네소타주의 마을 이름이라고 해요. 정말 지리 시간에 꽤나 창피했을 것 같은데 위노나 라이더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서인지 자신의 직업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주어지는 역할을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그 역에 맞는 의상이나 소품을 철저히 준비하는 완벽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이치고는 대견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영화와 CF 그리고 TV 드라마에까지 출연해야 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위노나의 학구열은 대단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명문 페탈마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데다가 재학 시절에는 교내 야구 선수로까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 바로 위노나의 성격이라고 하는군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위노나 라이더는 팀버튼과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가위손이었죠. 이 영화는 위노나에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녀는 소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여성으로서 첫 변신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상치도 못할 큰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첫사랑 조니 뎁을 만나기까지 했고요. 줄곧 검은색 톤의 의상을 즐겨 입던 위노나가 옷 색깔도 하얀색 위주로 바꾸고 머리도 원래의 검은색을 금발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영화 가위선 가운데서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대구 동구 효목일동의 이진형 씨, 대구 달서구 두류삼동의 준호 씨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가위손을 찍을 당시에 위노나와 조니 뎁의 사랑은 아주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선이 마주칠 때 흘러나오는 따뜻한 감정, 그것이 화면 밖으로까지 흘러나올 만큼 강렬하게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인들은 가위손의 성공과 함께 이별을 고했죠. 그 뒤에 위노나는 코폴라 감독의 대부 3편 촬영을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느닷없이 짐을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과로가 거듭된 데다가 조니 뎁과의 불화까지 겹쳐서 신경 불안 증세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연애 배우들 같았으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글쎄요. 제일 구체적인 그 상황들은 모르겠지만 위노나의 현명함이나 성실성이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럴 때 이런 위기를 넘기는 그 처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 3편 사건이 있은 1년 뒤에 위노나는 코폴라 감독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라큘라의 완벽한 기획을 그에게 선물하죠. 드라큘라를 찍으면서 위노나 라이더는 흡혈귀 게리 올드만을 진짜 사랑했었다는 고백을 했었어요. 공연 배우와의 거듭되는 사랑,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위노나의 감정이 사랑에 약한 탓일까요? 글쎄요. 현재 위노나는 스콜세지 감독의 순수의 시대에 이어서 깐니 작품상을 수상했던 빌 어거스트 감독의 영혼의 집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위노나 라이더 외에도 메릴 스트립, 글렌 클로즈,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호화 캐스트로 정말 기대되는 영화죠. 캐서린 미글로우 감독의 천사들의 모임에서도 잔다르크 역으로 그녀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아마 위노나의 황금시대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노력하는 배우이기도 하죠. 자,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 레녹스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Love Song for a Vampire. Silent wish sails the seven seas. The winds of change whisper in the trees, and the walls of doubt crumble, tossed and t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 rosy hue settles all around. You've got the feel, you're on solid ground. For a spell or two, no one seems forl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nd all of this happens because the world is waiting, waiting for one child. Black, white, yellow, no one knows. But a child that will grow up and turn tears to laughter, hate to love, war to peace, and everyone to everyone's neighbor. And misery and suffering will be words to be forgotten forever. It's all a dream, an illusion now. It must come true, sometime soon, somehow.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아파서 집에만 쭉 계셨다는 동현 씨, 어떻게 이 곡 들으셨습니까? 영화 나자리노 중에서 When a Child is Born, 제니 마티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도 북가자동의 정명기 씨는 기부스를 풀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전남 순천의 박하나 씨는 감기와의 전쟁을 끝내셨나요? 그래도 이 감기와의 전쟁은 언젠가는 승리가 보장되는 확실한 전쟁 아닙니까? 제일 기분 좋은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11월의 바다, 바다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얼치기 휴양객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히 바닷가를 서성였습니다. 이제 다시 바다를 등지고 내가 헤쳐가야 할 현실과 마주섰습니다. 버리고 온 것이 무엇인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영화 음악 애청자들에게 제가 오늘 바다에 갔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래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성취할 것도 없는 푸르둥둥한 짠물이었지만 전 바다에 갔었습니다. 제 방황에 동참해준 은진이와 나를 사랑해주는 윤희, 경영이, 그리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선배와 술이라도 실컷 마시며 듣고 싶습니다. 전주 효자일동에 이민하시게 되어드립니다.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Midnight Blues. 서울 도봉구 창사동의 박수와 쉽게 띄워드린 영화 슬픔은 어느 별 아래 중에서 안드레모 인스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김아미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사말을 써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죠. 아이고라는 감탄사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과도 그런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